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민수기 27장 후반부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광야, 시딤 광야라는 곳에 잠시 멈추어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종 준비와 재정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휴식 중에 그냥 마음을 잠시 놓아버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딤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정말 동시에 저지르는 아주 큰 실수를 지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는 혼내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했던 회복 작업은 무엇입니까? 2차 인구조사죠. 그렇게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고라자손의 반역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합니까? 1차 인구조사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의 구별됨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정말 꽉 붙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기준을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 규정. 1차 인구조사 때는 없었던 정말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어서 딸들만 있어서 그 분배를 받지 못하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업에서 벗어난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들로 열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장 후반부에 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가나안 정복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드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미리암도 죽었지요.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지요. 이제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지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체력도 있었고 또 그만한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야 너는 딱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야 너는 딱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그런 명령을 듣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심정은 마치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가족을 불러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당신 암인데 그것도 말기라서 이제 길어야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기분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을 하였죠. 어떤 때 잘못을 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리바 사건이죠. 므리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아주 그냥 쌩 때를 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에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너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쳐버리죠. 팍팍 그냥 자기 성질대로 그냥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성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그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을 듣지요. 그런데 한편 또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가 무리바 물사건대 이렇게 바위 두 번 지팡이로 쳤다 이 잘못, 모세가 이때까지 해온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잘못 아닙니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그 구원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중보한 것이 몇 차례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입을 대변해서 한 일들이 수도 없고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온 그 공만 따져도 사실 그 잘못은 작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 제1순이죠. 아니 0순이죠. 0순. 그러나 모세가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잘못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금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정말 참고 참고 참으시고 그렇게 회복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오시고 회복시키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혈기를 부렸을 때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림과 인내를 희석시켜버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그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킴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통과하지 못했던 그 광야 시험을 출애굽 2세대가 통과했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죠. 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한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면 안 될까요? 제가 들어가서 그 첫 성을 점령하는 그 일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 같으면 매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미디안 광야 40년 또 이 시내 광야 40년 80년을 지나서 온 가나안 땅인데 먼 발치에서 보고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반응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를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모세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세의 대단함,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그 욕심보다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자신이 죽은 후에 혹시나 목자 없는 양처럼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과 그 걱정만이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예전의 모세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적으로 상업이나 장사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들은 영아기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경제관념과 상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상술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그 상권을 쥐고 흔들고 있고 유대인들을 위시로 이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못지않게 그 상술로 주목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개성상인들입니다. 이 개성상인들도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그 상술을 정말 지독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던 가문이었습니다. 개성상인은요, 절대로 그냥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개성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가문 가문마다 그 독특한 그리고 혹독한 훈련 과정이 있었다고 하죠. 먼저 개성상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자기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소 9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처음 3년은요, 장돌뱅이로 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목적은 이제 전국의 그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딱 한 끼만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 한 끼도 오직 저녁 한 끼를 먹게 하는데 그 한 끼의 음식이 뭐냐면 술을 만들고 남은 술 지게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먹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약. 이것을 몸에 배게 하는 거고요. 혹독한 그 극기를 그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 지게미를 왜 먹게 하는가 하면 그걸 먹으면은 얼큰해져가지고 배고픔이나 아픔을 잊고 쉽게 잠들기 때문에 술 지게미를 먹였다고 하죠. 그렇게 혹독한 3년을 거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그 친구 상인의 가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점원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는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이 3년이 가장 힘든 기간인데요. 바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데요. 아버지는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시킵니다. 3년 동안. 주구장창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시키는데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반항하거나 다르게 하면,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하면 이 9년의 훈련이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걸 다 통과해도 이 3년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개성상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과정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개성상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개성상인이 정말 그 옛날에 정말 최고의 상인으로 우리나라와 또 중국에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모세의 이 훌륭함을 보면서 이 개성상인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도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셔서 모세를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신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여기까지야.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대신할 지도자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일까 두렵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낼 말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한 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아마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놀라움입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시옵소서.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 결정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가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형선고와도 같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땅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말의 대꾸도 없이 순종하고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구하는 일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위임 투표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죠. 약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두 번의 부결이라는 크나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요 다른 누가 준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처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상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투표라는 건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위임 투표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순종과 겸손을 위한 제도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이나 개인적인 그 인기 때문에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을,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위임 투표 제도이고, 그래서 합신에 이 위임 투표 제도가 세워진 거죠. 물론 위임 투표를 통해서 배제되어야 할 목회자가 있겠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우리와 우리 교단과 전혀 다른 신학을,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단성이 있는 목회자는 그 위임 투표를 통해 배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의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위임 투표의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두 번이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쁜 마음이나 악한 의도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보겠다고 여러분이 그리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주도권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번의 부결이라는 실수를 우리는 저질렀다는 것,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령을 다친 이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을 했었다가 다시 마음을 돌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지요.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동대문구에 아주 오래되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좀 독재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실수를 저지르셨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신임을 물어서 투표해서 배제시켜버리고 말하자면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또 위임을 하고 위임 투표를 하는 일들을 겪는 가운데 거기서도 교인들이 욕심이 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명성이 있는 교회인데 더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부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목사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아 신방이 약하네? 부결시키자. 아 이번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신방도 잘하는데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부결시키자. 이런저런 이유로 부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또 강하게 하시는 분을 모셨죠. 그런데 설교가 너무 세다? 부결시켰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렇게 조곤조곤 그들이 원하는 조곤조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 이번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졸려, 너무 약해. 그래서 또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안쓰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많던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풀어보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꼴이 되어버렸죠. 7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이 발전했던 사업이 직물산업입니다. 뭐 제사공장부터 해서 실, 섬유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7, 80%가 그런 의류와 섬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 정말 그 새로운 그 직원들 많이 뽑았죠. 당시에 여공들이라고 하는 여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들은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맡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은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직물 기계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 실타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직물이 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켜보면서 뭐만 하면 되냐 하면은 이 실타래가 엉켰을 때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은 항상 그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공장에도 새로운 직원들이 뽑혔습니다. 공장장이 말합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 이 직물기계를 지켜보다가 실타래가 얽혀지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이 직원이 알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알겠지만 당시에 뭐 노동시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하루에 막 16시간이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직원이 살짝 졸은 거예요. 졸다가 딱 보니까 실타래가 엉켜서 막 직물기계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자기가 졸아서 일이 커진 것 같아가지고 이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엉키죠. 정말 엉키다 안에서 기계가 연기를 내면서 정지해버립니다. 그제서야 여직원이 공장장을 호출하죠. 공장장이 달려옵니다. 호통을 칩니다. 실타래가 엉키면 나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이 말합니다. 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공장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최선은 실타래가 엉킨 것을 보는 즉시 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최선입니다. 실밥을 푸는 것은 이 기계를 잘 아는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삶을 주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얽혀버립니다. 더 엉켜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창조의 질서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쉼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창조의 중심인 겁니다.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 때 어떤 명령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다의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명령만 주셨다면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다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죠?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이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고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풍성한 삶을 놓쳐버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꼬여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똑같은 실수가 또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오랜 기간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최고의 최선의 그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아름답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대로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방해꾼이나 회방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실 때에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해 갈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가진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